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황병서 동지, 오수영 동지, 저영원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위의 로고와 헌신이 뜨겁게 오려있는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여러 차례나 현지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종합적인 종자연구개발기지로 훌륭히 꾸려주시었으며 온 나라의 이 농장을 따라 배우기 위한 불길도 지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곳을 찾으시고 농장의 일꾼들,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시험농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의 작물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와 1116호 농장의 일꾼들, 당원들,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신 전투적 과업관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현대적인 원시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새 품종의 강냉이와 밭벼 종자를 육종해낸 것을 비롯하여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새로 육종해낸 강냉이와 밭벼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올해 수확한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팔뚝같은 강냉이와 종알같이 여문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들을 환한 미소 속에 보시면서 정말 시안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수확고가 높은 새 품종의 농작물들은 농장의 일꾼들, 당원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나온 자랑찬 열매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준날 마른 날 가림없이 농장길 포전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육종해낸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작물 시험 및 재배 포전과 온실 등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사업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조건에 맞고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밀집형 다수확 강냉이 품종을 새로 육종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새 품종의 강냉이는 키가 작은 것으로 해서 빗바람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다른 강냉이 품종에 비해 생육기율이 짧기 때문에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두벌 농사를 하는데도 아주 적합한 품종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정보당 수확고는 기성관념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그루로 밀을 심고 뒷그루로 새 품종의 강냉이를 심으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정보당 10여 톤의 알곡은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장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오랫동안 고심어린 탐구와 열정을 다 바쳐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가물과 병충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피해에 잘 견디는 우량품종의 밭벼도 육종해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116호 농장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와 밭벼를 육종해낸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온실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여러가지 농작물들도 보아주시며 1116호 농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자고 하시면서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온실을 자신께서 또 하나 일도 세워주시겠다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116호 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화 품종의 강냉이와 밥조에 대한 원종 생산 체계, 재종 체계, 종자 공급 체계 등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한 문제, 농장을 첨단 농업과학연구 중심기지로 전변시킬 때 대한 문제, 과학자 연구사 대우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연구 조건과 생활 조건을 잘 보장해 줄 때 대한 문제 등 농장 앞에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눈불이 아득하게 펼쳐진 풍요한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최근 연간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에서 당의 용도 밑에 종자 생명 망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심하게 벌여 다수학 품종들을 육종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특히 농업전선에서 통장운을 부를 수 있는 강냉이 밭벼 종자들을 육종해낸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 이름을 몸소 평옥구호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종자 혁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있는 군대가 앞장에 섰다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당이 준 과보를 결사관철하여 다수화 품종들을 육종해 내므로서 가까운 연간에 당에서 정한 알곡 생산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사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면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농업전설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 방향으로 규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경제 면적에 제한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종자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는 품종, 가물과 빗바람에 의한 피해, 냉해와 고온 피해, 병충해의 견딜성이 강한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종자 혁명 방침 관철에서 기수 선동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범도를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와 1116호 농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불멸의 영도 자옥을 새기시며 나아갈 앞길을 휘양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계적 수준의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여 사회주의 협동벌마다의 황금이 사기 설레이게 하고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는 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